아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라면 나는 야한 마음 진달래로 피리라. 주 하늘이 너울처럼 이 강산을 물들이며 우리 당을 우러러 우리 당을 우러러 불기 나는 야한 마음 목난 꽃이 되리라. 백두의 신등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당을 따르며 우리 당을 따르며 티없이 살리라. 우리 당을 받들어